더 깊게 Is that okay? 끌리는 걸 택해 새로 열린 세계 에너지 감미 하얀 에너지 처음 맛본 이 느낌 한입 가득 바둑바둑 상상보다 시간 썰 감미 하얀 에너지 스테레오타입의 에너지 새로운 게 다가와 덮쳐버릴 것 같아 Hey, are you there? 왜 그러는데? 꽤 새로운 애 이곳이 난 좋아 I feel so good Tapping it back 끝이 닿는 나의 선택 컨택 세상이 만든 컨택 이제 캡쳐해줄 너의 컨셉 에너지 감미하얀 에너지 처음 맛본 이 느낌 한입 가득 아드바이브 상상보다 sweet and sour 감미하얀 에너지 스테레오타입의 에너지 새로운 게 다가와 덮쳐버릴 것 같아 에너지 This is me